삼지연군 꾸리기 마감 건재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무력기관, 위원회, 성중앙기관,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 216사단,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수백 개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부사와 나무, 수지를 비롯한 지방건재를 이용하여 만든 120여 종의 630여 점의 국산화된 마감 건재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개막식이 2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출품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 소조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개막사에서 전시회가 삼지연군을 이 세상 거대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독특하게 꾸리는 데 적극이 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